기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립습니다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노래하던 동창생 천리객창 북두성이 서릅습니다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